산 꼭대기 올라가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산 꼭대기 올라가 거리를 보고 세상을 보고 거울을 꽃이 없으니 더 느낄 것도 없더라 나선 꼭대기 앉으니 더 바랄 것이 없더라 산 꼭대기 올라가 마을을 산 꼭대기 올라가 가슴을 펴고 너